구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라. 다음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리라. 아멘. 나오셔서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를 받는다는 은혜의 말씀 주실 적에 많은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가대 좌석이 이제 이쪽을 왔죠. 이제 옆 모습이 이제 잘 보이죠. 근데 오늘 뭐 제목이 보니까 이 기쁨의 찬송, 그래서 메들리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가 적어서 이 기쁨이 안 되나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열심히 그 아멘 하고 열심히 하면 그것도 하시는 분들도 힘이 나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를 받는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참으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변화와 그런 격동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 늘 푸른 동산교회는 금년 남은 6개월 동안에 한 가지 확실한 것, 영원한 삶을 주는 일, 다시 말하면 복음전도, 구속사 말씀전파에 더욱더 힘을 써야만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어느 목사나 어느 개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종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누구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대양을 항해하는 큰 배가 작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관현악을 사용하는 근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도 아닙니다. 희극 배우가 하는 코미디도 아니고 최고급 승용차도 값비싼 다이아몬드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는 것, 즉 구원밖에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죽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까? 죽지 않고 살아난 후라면은 뭐 돈도 필요하고 오페라 연주도 필요하고 고급 승용차도 필요하고 고급 음식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지금부터 103년 전인 1912년 4월 11일 영국의 화이트 스타 해운회사가 발주를 받아서 만든 그 당시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인 타이타닉호가 영국 삼스프론항을 떠나서 뉴욕을 향해서 처녀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자그만치 그 배의 높이는 12층 빌딩 높이만 하고 길이가 592m, 무게가 4만 6천 톤이 넘는 아주 엄청나게 큰 배였습니다. 베란다에는 멋있는 종려나무가 심겨져 있었고 수백 종의 식물들이 질서 있게 심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1912년 당시에 배 안에 터키탄까지 갖춘 참 그야말로 바다의 수상궁전과 같은 호화찬란한 그런 여객선이었습니다. 그 배에는 2,200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 승객 명단을 보니까 1등 선실에는 존 웨이드 대령 부부가 타고 있었고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의 측근인 아지포트 소령, 미시베 가정전기회사 회장인 이스트 스트로스, 또 화이트스타 해운회사 청문인 이트메이트, 이런 분들이 아주 높은 분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나 타이타닉호가 뉴파운드랜드 남방에 있는 북대서양상에서 빙산과 충돌을 해서 침몰하게 되니까 뭐 저명인사, 군인, 선장도 어느 누구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종려나무도, 토끼탕도, 양주들, 많은 값비싼 음식도 승객들이 아우성치는 그 상황 속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은금보화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깊은 밤 하늘의 어둠 속에 1,500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영하의 얼음 같은 찬 바다 밑으로 사라진 지가 지금부터 103년 전입니다.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그 선체를 인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계는 성난 파도에 부딪혀 기웃뚱기웃뚱거리면서 항진하고 있는 한 척의 거대한 여객선 지구호, 지구호라고 부르는 이 배를 우리는 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여객선 지구호의 구조나 이 위용은 대단하고 호화찬란합니다.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습니다. 타이타닉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타고 있는 여객선은 참 호화의 극을 달리고 있어요. 요즘 TV 뉴스에 보도되는 걸 보니까 우주 개발 상황을 보면은 최첨단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화성을 비롯한 우주 탐사의 사진들을 참 이 지구로 전송을 해와서 우리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 우주를 개발하고 정복하는데 아 우리가 첫 발을 내딛었다 이러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호가 순풍에 돛을 달고 안전한 순항만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은 종교인들이 말하는 이 종교적 차원의 지구의 종말이나 인류의 종말이 아닌 과학적 차원에서 보는 지구의 인류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 과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빙산과 충돌해서 파멸될지 모르는 그런 일과 같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죠. 핵의 공포가 있습니다. 오존층의 파괴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질서의 변동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계 도처에서 국제 분쟁과 종족 간의 갈등, 국가 간의 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상과 테러와 재난이 지진, 홍수, 화산 폭발 등과 함께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지구촌의 큰 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불행한 것은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도 이것을 막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엔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미국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이 70억이 넘는 승객을 태운 지구호가 아슬아슬한 그 얼음판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빙산을 헤치고 항진하던 타이타닉호와 같은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일어나는 작은 참 크고 작은 격동과 혼란의 소용돌이를 보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앞으로 30년을 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편안한 안전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식량과 가스를, 기름을 30년분을 앞으로 50년분을 비축한다고 해도 우리를 마음 편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아, 그래서 정부에서는 동네마다 대학을 세운다, 경시설을 짓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이 넘는다고 해도 역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침몰한 타이타닉호는 항진하고 있을 때 수차례나 빙산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 하는 이런 경고 신호를 접수를 했지만은 배의 안전설비, 첨단장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과신한 나머지 이 경고를 무시했던 것이 파멸의 원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5년 우리들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꼭 한 가지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는 일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일, 즉 알려주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겁 없이 돌진하는 현대문명의 인간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다가는 파멸한다 하는 사실과 여기 사는 길이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무모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살아도 그 인생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명예도 얻었죠. 권세도 잡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참 평안이, 평강이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뜨거운 자비와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 못할 고민과 번민 때문에 길고 긴 겨울밤을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절망과 좌절에 눕혀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학문과 지식과 경험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지혜요, 참 지식이요, 참 평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락거리기는 하지만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금년표가 뭡니까? 생명 바쳐 충성함으로 두 배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 표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맨 처음이 뭐냐? 믿음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고 금년 남은 시간 동안을 자신 있게 살아갈 때 병자의 병이 낫습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 볼 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믿고 가더니 했으니 그 누군가가 이 영생의 말씀, 축복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전해줘야만 말씀을 믿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뭐냐? 가장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것이 전도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고 하는 이 가장 위대하고 근본적인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 자신들이 먼저 갖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 전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전도에 불타는 뜨거운 은혜를 또 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내국인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 하고 외국인에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지만은 넓은 의미에서는 전도나 선교를 구태여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7절이나 로마서 1장 14절이야 17절 말씀을 읽어볼 때 거기에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는 길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울고 있는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길이, 절망에 빠진 사람이 희망을 갖는 길이, 지옥 가던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은 그것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첫째 소원이 전도고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이 역시 전도입니다. 왜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 친구, 친척들, 이웃들에게 전도하기를 망설입니까? 답답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참 사는 길을 가르쳐드리세요. 전도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죽을 사람이 영생 얻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전도해야 우리나라가 잘 살고 전도해야 우리 민족이 삽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오늘날 전 세계를 보세요. 다른 종교보다도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존경받고 편안하게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 문화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다지고 지속적인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려면은 그 힘을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 그 정치를 통해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세상의 종말에는 예수님의 세력과 마귀 세력의 싸움으로 그 결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수 마귀 세력이 이기면은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되고 예수님의 세력이 이기면은 평화와 기쁨과 모든 백성에게 평안한 마음을 갖다 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 또 선물로 주신 자녀들 또 사위 며느리 할 것 없이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더 이상 장난하지 못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찬송 부르세요. 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전도인의 임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깃드는 모든 어둠의 부조리, 시험 드는 것,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막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세력이 확장돼 보세요. 예수님 나라가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사업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한다면, 또 이 땅에 참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면은, 영생 얻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전도해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 늘 푸른 동산교회 예수운동, 구속사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속사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쉬지 않고 했어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힘쓰라.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시간에 전도의 몇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를 마음에 작정하십시오. 마음속으로. 그 대상은 먼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가족들, 뭐 동료, 친구, 친척 누구든 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딱 결정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항상 호주머니, 주머니에 휴대하고 다니면서 늘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람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세 번째는 그를 위해서 오늘부터 40일을 작정하세요. 뭐 금식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40일 기도 작정,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에게 매일 주일 참 주보와 각종 전도지, 설교 테이프 등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를 위해서 최선의 배려와 정성을 기울이세요. 가능하면 같이 식사도 하고 뭐 같이 목욕도 같이 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친해져야 되니까. 여섯 번째로, 그에게 내 신앙과 행위의 모범을 보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늘 푸른 동산교회 나가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아, 이 사람 보니까 나는 나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일곱 번째, 끝으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고서도 자기가 믿지 못한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은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복음만 전하시면, 구속사 말씀만 전달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작정한 그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화, 감동을 일으켜서 여러분을 다시 찾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그분을 찾았지만, 아, 그 다음에는 그분이 여러분을 꼭 찾아요. 알고 싶은 게 있어,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다 나오게끔 인도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시작했지만 성령이 나머지 일은 다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우리가 전도의 말만 합시다. 모일 때마다 전도의 작전을 짜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남의 흉보고 남의 얘기 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했어요. 이제부터 참 자기가 시험 들고 자기가 믿지 못하면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말 것이지, 믿지 못하면서 나와서는 왜 남까지 시험 들게 합니까? 쓸데없는 얘기나 해가지고 남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말이죠. 우리는 모일 때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복음을, 구속사 말씀을 전도합시다. 우리가 시작하는 이 예수 복음, 구속사 말씀 전도운동은 마치 핵폭탄이 폭발하듯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핵이 분열하듯이 기하급수적으로 참 분열을 해서 그 숫자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 받고 또 능력을 받아서 신령한 전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 심령 속에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교회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에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하지 말고 전도합시다. 소리를 쳐야 됩니다. 세상 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충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지금 그런 교회가 우리 늘 부른 동산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열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과는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면서 그를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7월의 중반을 들어서는 지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또 앞으로 두 배붕을 목표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행사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바라는 부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만 알고 깨닫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상명령인 너희는 입을 열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성령받고 능력받아서 힘차게 우리의 입을 벌려서 이 구속의 말씀을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전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여서 전도의 작전을 짤지언정 남의 흉이라 보고 남을 비난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느끼며 은혜 찬송 255장 다 같이 힘차게 부르겠습니다.